super duper 우와하하 super duper super duper oh wow 내가 going crazy oh why 널 loving easy so now 멋대로 내 맘을 흔들어 무심한 척 내게 관심 없는 척 다 알면서 뒤로 물러서 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너 내게 홀리는 그 눈빛 뻔해 난 또 너의 그 눈빛에 취해 I need you, I need hate you, super duper do I do